않아도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멈춰 하는 말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바라만 봐도 애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 같아 맞춰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애가 Thank you.